Baby 너랑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 편안해 별것도 아닌 그의 웃다 쓰러져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너로 가득 차 캄캄한 내 방에 너의 두 다리 좁아고 있어 babe 편하게 있어도 돼 baby 캄캄한 내 방에 하얀 너의 두 다리 감싸 안았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걸 Love is so nice Love is so Yeah, 향하는 길 누구랑 있든 잠시 멈췄든 불안하지 않아 난 너의 앞에서 눈을 맞추면 걱정할 것 하나 없지 너도 알잖아 babe 같은 맘이지 baby 캄캄한 내 방에 하얀 너의 두 다리 좁아고 있어 babe 편하게 있어도 돼 baby